이제는 다 끝났다고 아닌 거라고 이제는 다 멈췄다고 모든 게 다 이제 도시의 불빛들이 거리를 비춰오면 Oh yeah But you know, no, no, no, but you say